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생명이 없는 죽은 우상과는 다른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근거하여서 현재의 구원을, 현재의 고난 가운데 구원을 요청하는 시편 저자의 호소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또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과 귀, 입과 코가 있어도 생명이 없는 우상들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생명이 멸망이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생명, 구원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린 눈에 보이는 물질, 돈, 또 그리고 관계의 가운데서 보여진 또 힘과 권력, 또 많은 외적인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그것을 쫓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과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하였습니다. 제2계명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원시 또는 뭐 고대시대에 또 문화나 문명이 발전하기 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신약시대에도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에 따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의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주변 사람들의 그 나라들의 많은 헛된 우상들 가운데서 많은 유혹들 가운데서 하나님만 온전히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 이 어려웠던 자들에게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현재 이러한 우상들과 유혹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편 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지금 시편 저자가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만은 인생의 주인으로 진정으로 의지할 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도움과 방패가 되심을 지금 세 번이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동일한 표현을 사실 세 번이나 쓰고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 대상인 것입니다. 9절에는 이스라엘아라고 부르고 있고 10절은 아론의 집을 부르고 있고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9절에 이스라엘과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은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근데 10절 아론의 집은 특정한 가문과 직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아론의 집이란 레위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만 담당할 수 있었던 이 제사장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처럼 제사장들을 특별히 지칭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의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가 하면 그것은 당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레위 지파는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림받은 거룩한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지워진 분깃으로만 생활하는 자들이었고 특별히 분할받은 땅이나 유업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속죄해야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었고 그렇게 볼 때 즉 시인이 특별히 아론의 집을 지칭한 이유는 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미칠 영향력이 실제로 굉장히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볼 때 신앙적인 이 신앙의 상태가 국가 전체적인 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이었던 이 아론, 이 제사장 지파를 향하여서 하나님 더 의지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우리의 도움이시오 또 방패로 삼아 의지할 사람이 오직 제사장들 지도자뿐이냐?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 많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면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도움의 방패가 되는 것은 돈이요, 명예요, 관계요, 또 사람이지만 성도들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분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방패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또 그분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고난의 때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입니다. 내 힘과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전능자이시오 구원자로 인정하며 그분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되어주시며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로 진실로 우리가 의지할 분이신 것입니다. 보세요.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진실로 의지할 분이신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이 바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생각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 또는 잊지 않고 염두에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늘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의 마음과 관심이 늘 상대방에 늘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온통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얘기합니다. 내 손바닥에 새겨서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멈추신다면, 그리고 우리를 잊으신다면, 도움을 주시는 것을 까먹으신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손에 새기시고, 우리를 날마다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의지할 분이심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보니까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대상을 이스라엘과 아론의 집 그리고 여호와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구분한 것은 이것이 각각 구별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도 차별적으로 내려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강조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세 가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 모두는 모두 다 동일한 자들로서 이들 모두는 마지막에 언급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것으로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복은 혈연적인 이스라엘이나 또는 레위인들 아론 지파만 무조건 허락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자들, 진심으로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자가 큰 자거나 작은 자거나 주인이거나 종이거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고 형들의 미움을 사 애굽으로 팔려간 노예였던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분께서 내려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야말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차별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자손을 번창케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문을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그리고 너희 아들들 위에 더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 위에가 반복되는 것은 그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위에 충분히 그리고 그것이 넘쳐서 그들 자손 위에 더하도록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복을 누리고 그런데 우리의 자손들은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만 그리고 개인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도 전해지는 축복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셔 복 주시되 그 자손 천대까지 복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럽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오늘 저에게 민우야 너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전해줄 것이 없지만 내가 너에게 죽기 전에 꼭 이 말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서 제가 대학교 때 미리 유언을 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고 깊이 교제에 힘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존재가 제 자체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큰 복이었던 것을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회자의 길을 서게 되고 또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조언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자체가 그 자체가 저에게는 큰 복이었던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떠한 유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돈이나 물질의 풍족함 또 안정된 삶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언젠가 다 사라지는 없어지는 헛된 것들입니다.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참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경외하고 또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신앙, 그 삶의 태도, 여러분의 삶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내리는 그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그 결정이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진실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관심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자손을 번창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께서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 그것이 정말 놀라운 영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대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경외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도 하지 못하고 죽음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냐, 또한 성도들은 어떠한 그 반응을 보여야 할 것인가 하면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송축하리로다. 생명이 없는 헛되고 죽은 우상을 쫓는 자들은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나 여호와를 경외하고 신뢰하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이유에 따라서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모든 것들을 고백하시며 그분께 환난 날에 피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삶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시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생각하여 주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 새겨주시고 그 생각과 관심이 우리를 향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니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헛된 우상을 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경외하며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사랑하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